동화 한국어 버전 금빛 보물. 옛날 옛적에 서쪽에 있는 포트라징스 마을에 드럼을 치는 안토니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로즈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안토니와 로즈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로즈는 베란다에 서서 아름답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아, 내 아이도 저 아름답게 반짝이는 햇빛처럼 영원히 밝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옹뭉치를 문 황새 한 마리가 여러 집을 넘어 로즈의 집 문 앞으로 날아갔어요. 황새는 옹뭉치를 내려놓고 문 앞에 노크를 한 후 다시 날아갔어요. 문을 연 안토니는 문 앞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했죠. 아이의 머리카락은 금발이었는데 따스한 햇빛처럼 아주 밝은 색이었어요. 나의 금빛 보물, 내 아가, 나의 빛. 이름을 어떻게 지를까요? 피터. 우리 금빛 보물의 이름은 피터예요. 피터? 아, 잘 어울려요. 피터는 행복하고 발랄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름다운 빨간 머리를 가진 마을에서 가장 멋있는 소년이었어요. 피터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했고 포틀람치스 마을에서 피터보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네. 정말로 아름다워. 새와 구름과 태양이 기쁨으로 채워주네. 내 금빛 보물은 어쩜 목소리도 아름답구나. 왕과 왕비 앞에서 노래하는 음악가로 키워봅시다. 그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군인이 될 겁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걷는 군인 말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게다가 머리카락도 이제 금발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피터는 마음속으로 군인보다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음악가 반조가 마을을 걷다가 우연히 피터가 노래하는 것을 엿듣게 되어버렸어요. 난 해가 좋아. 해는 밝으니까 영원토록 빛날 거야. 우리에게 삶과 행복. 춤추고 노래하네. 춤추고 노래하네. 춤추고 노래하네. 반조는 피터의 재능에 놀랐어요.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전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 넌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기타는 어마어마하게 잘 쳐. 넌 음악가가 되어야만 해. 알겠니?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군인이 되어야 해요. 군인이라고? 맙소사, 절대 안 돼. 너의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니? 넌 이 마을을 넘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 재능을 썩히면 안 돼. 아버지께서 과연... 피터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걱정하는 반조를 지나 그 자리를 피했어요. 시간이 흘러 피터가 가족들을 떠나 군대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나의 금빛 보물, 조심해야 한다. 건강하게 돌아오거라. 훈장도 받아와야지. 꼭 기억하렴. 훈장이 최고란다. 피터는 한숨을 쉬며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피터는 군대에 입대했고 곧 전쟁이 일어나 참전하게 되어버렸어요. 피터는 전쟁이 모든 걸 황폐하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드디어 마침내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어요. 피터는 다시는 전쟁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의 금빛 보물 드디어 왔구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보세요, 상처 하나 없이 왔어요. 훈장은? 훈장도 없어요. 괜찮다 아들아. 다음 전쟁에도 나가면 될 거 아니니? 가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고 황폐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요. 뭐?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니? 전 앞으로 음악가가 될 거예요. 뭐라고? 그건 절대로 안 돼. 안 된다고. 나의 금빛 보물을 그만 괴롭혀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했잖아요. 군인이 되어 전쟁에도 참전했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세요. 엄마. 그럼 마음대로 해라. 내가 실망했다는 것만 알아두렴. 그렇게 안토니는 돌아섰어요. 피터는 슬펐지만 로즈가 위로해줬어요. 나의 금빛 보물, 아빠는 걱정하지 말거라. 널 너무 아껴서 그런 거란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렴. 아빠에겐 내가 말해볼게.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최고예요. 다음날 피터는 반조에게 갔어요. 반조는 기쁘게 맞이했죠. 아, 드디어 왔구나. 멋진 피터. 너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나 역시 정말 반갑다, 피터. 그런데 무슨 일로 온 거니? 피터는 반조에게 전쟁에서 겪은 일과 다시 전쟁하러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에게 말해줬어요.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반드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축하해야겠구만. 린다! 린다는 반조의 동생이었어요. 린다가 방으로 돌아오자 피터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피터? 이쪽은 내 동생 린다란다. 이쪽은 피터야. 피터와 린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린다, 축하할 일이 있어. 주방에 가서 가장 좋은 디저트 좀 가져다 주지 않을래? 응, 알겠어. 며칠이 지난 후 대신들과 왕족들이 반조의 집에 들렀을 때 피터는 기타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린다도 마찬가지였죠. 린다는 피터에게 반했고 곧 둘은 사귀게 되어 손을 잡고 깊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를 알게 된 반조는 아주 아주 기뻐했죠. 내 동생과 피터라니 난 정말 행복하구나. 고맙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잘 됐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야. 피터와 린도는 걱정되었어요. 왜 그러시죠? 네가 공주의 결혼식에 연주를 초청받게 되었거든.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피터는 기뻐하며 옆을 보았지만 거기엔 이미 린다가 없어져 버렸었어요. 피터는 린다가 화난 걸 알았지만 왕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피터가 계속 줄곧 바라던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었거든요. 피터는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로즈는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피터는 길을 떠났어요. 피터는 결혼식에서 연주했고 모두가 환호했죠. 피터는 유명해졌어요. 결혼식에 왔던 이웃나라의 왕과 왕비들이 자신들의 왕국으로 피터를 부르고 싶어 했죠. 피터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이내 피터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기타를 치며 그리고 노래를 했죠. 피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 머리 음악가로 엄청나게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피터는 유명해진 만큼 가족과 린다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게 되었죠.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피터는 고향인 포트랑지스로 돌아갔어요. 공연을 하면서 피터는 어떻게 해야 가장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로즈가 달려나와 피터를 껴안았어요. 나의 금빛 보물, 드디어 왔구나. 네, 엄마, 저 왔어요. 선물을 가져왔어요. 피터가 가져온 가방을 건넸어요. 가방이 무거운 로즈는 가방을 바닥에 두었어요. 가방을 여자 가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로 가득했었죠. 우린 이제 부자야. 역시 피터가 우리 복덩이였어. 하지만 안토니는 기쁘지 않았어요. 안토니는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피터는 안토니에게 다가가 자신이 받은 훈장을 건넸죠. 이거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건 중국의 왕에게 받은 거예요. 안토니는 훈장을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안토니는 일어나 피터를 안았어요. 네가 자랑스럽단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 얘는 음악을 해야 한다고. 셋은 서로를 보며 함께 웃었어요. 피터는 결혼하게 되었고 로즈는 피터와 린다의 결혼식에서 연설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자신의 꿈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아들. 너는 내 최고의 아들이야. 우리 금빛 보물.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는 금색이 아닌 빨간색이라고요. 피터, 그 말은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 금빛이라고 한 건 머리색이 아니야. 너의 마음이지. 그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말하는 거야. 떠오르는 태양의 선물이지. 그래서 네가 노래할 때 기쁘고 만족하는 거란다. 엄마, 왜 이제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뭐랄까, 극적으로 보이려고.